홍력당에서 이 방송 함께 듣고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과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 러시아에 계시는 노동자 여러분, 남한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과 평안의 문안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메리 강한 빛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말라기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만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내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지식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새벽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자로서 온 세상에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저

메아리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고려의학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 챙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건강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탈북민 고려의학 전문의이신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북한 선교 목회에 힘쓰고 계시는 한꿈교회 담임 목사 임용석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깨 통증, 지난주에 참, 이, 외우기도 어려운 네 가지 증상을 저희가 유형별로 기억이 좀 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방송 들으신 분들 50견 외에 굉장히 복잡한 그렇죠.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네. 원인도 제각각이고 어깨 통증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명이 있다는 것 전혀 몰랐던 분들, 뭐 저도 놀랐고요. 많이 알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증상에 대한 치료 및 민간요법 원장님께서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우선 그 어깨 통증이 증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0견 때 주로 나는 그 나타나는 통증은 증상에 따라서 그 기수, 이를테면 단계죠. 단계를 나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만큼 50견은 사실 단순한 질환은 아니거든요. 네. 예, 보통 일기를 초기라고 하는데요. 이 초기는 처음에 내가 아, 며칠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차 아픔이 심해져요. 이렇게 하는 시기가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이때는 사실 급성이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요. 예. 그 가만히 앉아 있어도 통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50견에서 이기가 있어요. 이기는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통증이 조금은 완화돼요. 일기 때보다. 예. 이럴 때는 그 움직일 때는 통증이 발생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통증이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일기 때는 움직여도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발생하고 또 2기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통증은 조금 완화되고 그 다음에 3기가 있는데요. 3기는 보통 1기와 2기를 쭉 거치면서 통증이 점점 완화되고 어쩌면 미비한 시기까지 가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시죠. 통증이 완화된 것을 질병이 호전되었다든가 치료되었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굉장히 다음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아, 이게 통증이 완화되는 게 오히려 더 무섭네요. 네. 이게 치료된 것은 아닌데 통증이 완화가 된다.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특히 뭐 북한처럼 좀 물자도 모자라고 또 뭐 치료를 받기가 참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네. 뭐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이제 뭐 괜찮겠네 이러고 그냥 후속 조치를 안 할 가능성이 또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보통 걱정스럽네요. 예, 보통 환자들은 뭐 호전됐다 이제 다 나았다 이제 완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를 중단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음번에 또 재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고 오히려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훨씬 더 손해보게 되죠. 1기, 2기, 3기 해서 이렇게 50견 네.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데 지금 1년이 넘게 계속 그러면은 이제 통증이 네. 뭐 어쨌든 완화가 되지만 지속이 네.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거의 2년도 갑니다. 아이고야. 뭐 치료하는데도 이렇게 길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지난주에도 잠깐 50견이 그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50견은 노화와 관련되는 질환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라는 의미하고도 서로 연관이 되는데요. 특히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360도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관절이에요. 아, 그렇네요. 예. 예. 그 운동 범위가 제일 크고 제일 넓고 하기 때문에 일을 제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도 제일 많이 받게 되죠. 게다가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손을 쓰는 일이고 예, 그것은 그대로 또 어깨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게 낫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생을 한 만큼 뭐 이게 쉽게 또 원상복구되는 것도 어렵다. 참 들을수록 좀 무서운 질병이다. 단순히 어깨가 아프다고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흉곽 출구 증후군, 회전 근개 파열 이런 증상들도 이게 참 말도 어렵습니다만 이게 좀 뭐 마찬가지로 좀 치료가 어렵습니까? 네, 그 이 회전 근개 파열은 어깨를 돌리는 근육이 파열되어 그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파열됐다는 건 끊어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까무라칠 정도로 예, 굉장히 아프고 특히 팔을 들어 올리거나 앞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할 때 이럴 때 통증이 굉장히 더 심해지고요. 그 예전에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확 짚었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어깨에 힘이 순간적으로 팍 들어가잖아요. 그러게요. 예. 예, 또는 심하게 어깨를 부딪힌 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서 어깨가 아프다 하는 증상이 발생을 한다면 혹시 회전근개 파열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회전근개 파열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게 또한 50견으로 넘어가면서 통증 지속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아, 저희 거의 지금 이제 한 반년 정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일어나 그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어깨 근육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일 아픈 것 같고 어떤 질병도 근데 또 역시 이게 초기에 제대로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네. 생각이 역시 또 거듭 들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또 설명을 들을수록 무섭기도 하고 어깨 통증 절대로 이게 단순한 질환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죠. 흉곽 출구 증후군 뭐 가슴 관련해서 이렇게 또 연결된 근육이었던 네.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흉곽 출구 증후군은 가슴뼈와 어깨뼈 사이의 작은 그 공간, 구멍을 지나는 혈관과 신경들이 장애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통증 물론 신경이기 때문에 발톱이나 손가락까지 우리가 신경이 가니까 발톱이나 손가락까지 무겁고 저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깨 아까 50견은 주로 50견 부위에서만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신경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발톱까지 같이 저리고요. 특히 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깨 통증과 함께 요 가운데 손가락, 중지 손가락, 북한에서는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뭐 저희도 예. 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중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 거기로 무겁고 저린 증상이 있으면 혹시 흉곽 출구 증후군이 아닐까 하고 선생님들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엑스레이 검사라든가 시키겠죠. 어깨가 아프다 이 말. 굉장히 뭐 단순하지 않죠?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 다양한 증상과 진단들이 참 얽히고 설켜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이어서 말씀하신 50견이나 이제 회전근개 파열 조금씩 입에 좀 붙습니다. 흉곽 예. 출구 증후군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이 증상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선 50견대의 통증의 특징은 어깨 관절 운동이 심각하게 제한된다는 겁니다. 팔을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예를 들면 손을 앞으로도 못 들고 뒤로도 못 들고 옆으로도 못 들고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 그게 일상생활에서 머리를 감을 수 없다든가 아이고야. 뒷목을 잡을 수가 없다든가 또는 셔츠 단추도 못 잠글 만큼 예, 어깨를 움직이 어려운 이런 증상이 위주로 나타나고 한편 회전근개 파열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끊어졌기 때문에 숨이 넘어갈 듯한 통증, 예, 굉장히 심한 통증이 위주고요. 이때의 통증은 발을 들어 올릴 때 통증과 함께 발을 내릴 때 힘없이 툭 떨어집니다. 예, 들어 올릴 땐 아프긴 하지만 누가 받침 이렇게 들어 올리거든요. 이 손을 넣으면 이게 툭. 근육이 예,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 것이 회전근개 파열의 통증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목사님 어깨 아프시다고 하셔도 그래도 목 이렇게 잡으시는 거 보니까 다행히 심각한 좀 쾌차하시기를 네. 좀 바라겠고요. 단순한 것 같았던 이 어깨 통증도 이렇게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참 복잡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니까 모든 게 좀 잘 또 구분되고 선명해지는 것 같고요. 북에서 방송 들으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도움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상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또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복잡한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참 치료가 또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간이나 비용도 줄이고 가장 빠르게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우선 50견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시작되는 초기에 어깨 부위에 화끈화끈거리고 열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한 2일 내지 3일간 냉찜질을 먼저 줘야 돼요. 냉찜질을. 예. 그 이후에 따뜻한 찜질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 어깨 관절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반복적으로 자주 움직이면서 관절 가동 범위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 우리가 시계추 움직이듯이 이렇게 어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움직임을 넓혀나가는 것. 이런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 이게 또 방송 계속 이게 하면서 또 귀동량으로 공부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뭐 돌팔이 질문이긴 한데 몸을 이거 좀 차게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단 말이죠. 네. 냉찜질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몸을 뜨겁게 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네. 부추라든지 식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나요, 그럼? 아니요. 그런 건 사실은 크게 영향, 식품이 그렇게 뭐 순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건 드셔도 되고요. 국소 부위, 열나는 국소 부위만 냉찜질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죠. 네. 원장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 돌팔이에요. 저는 그 질문 한번 드렸고요. 궁금해서. 네, 따뜻한 찜질, 우리 몸에 참 필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다. 역시 이 냉찜질과 또 따뜻한 찜질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혈액순환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50견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흉곽 출구 증후군이나 이 회전 근개 파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우선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는 일단 끊어졌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기본이죠. 네, 예, 수술을 해야 되는군요. 예, 먼저 수술을 해야 되고 물론 일부분이 끊어졌을 때는 수술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한번 찍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우선 환자는 발 붙들고 병원을 갈 거고요. 찍어보고 끊어졌으면 수술을 하고 이후에 재활치료를 하면서 회복하는 방법이 있고 흉곽 출구 증후군인 경우에는 자세 때문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 교정이나 스트레칭 이런 거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물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좁아진 구멍을 넓혀가지고 거기로 내려가는 신경이나 혈관들이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요법도 필요하죠. 우리 북에 계신 분들은 스트레칭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지만 아, 그 체조하면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죠. 스트레칭과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북한은 일하다가 2시간에 한 번씩 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다 어떤 공간에 모여서 최소하거든요. 아 정말요? 예, 아니, 우리보다 낫네요 그거는. 한국처럼 아무 운동도 안 하고 차만 타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아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육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이 꾸준히 체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또 예방도 가능하고 또 재활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직접적인 수술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물리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고려의학적인 치료 방법은 또 없을까 궁금하네요. 보통 이렇게 아픈 분들이 뭐 그 한국에서는 한의원 같은 데 가는 거고 북한에서는 고려의학과, 예, 동의과 이런 데 가거든요. 가게 되면 통증 환자들한테 우선 찜질 치료를 하고요. 그 외에 뭐 침 놓고 뜸 뜨고 또는 약침 치료 같은 걸 많이 합니다. 만약 경우 환자가 집에서 직접 하려면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하던가 주기적인 뭐 스트레칭만으로도 굉장히 그 통증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찜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그냥 수건 찜질 같은 것도 있지만 북한에서 많이 추천하는 거는 솔잎 찜질이에요. 아, 솔잎이요? 예. 솔잎을 우선 쪄서 그걸 수건이나 거즈 같은 데 감싸서 여기다 찜질하는 방법. 네. 솔잎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아미노산들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특히 솔잎은 염증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작용이 있죠. 예, 특히 50견 같은 경우는 어깨 관절이 감당할 만큼의 관절 움직임을 계속 아까처럼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운동을 좀 꾸준히 그 해주는 것이 좋고요.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훨씬 빨리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흉곽 출구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은 사고가 나든가 자세 문제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기가 고정적인 동작으로 일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1시간 일하고 10분 동안 그 동작에서 해소하는 이런 스트레칭 같은 걸 꼭 해주셔야 이런 병이 오는데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어깨 관련한 근육 통증이나 또 파열 뭐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아봤네요. 50견 흉곽 출구 증후군 회전 근개 파열 굉장히 생각보다 조기에 치료해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고생할 수 있는 질병들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또 알게 되었고요. 50견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계속 아프다가 점점점 완화되지만 이게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50견의 이런 어떤 그 증세의 전환 진전이 우리 죄의 속성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완치가 안 돼도 우리가 좀 살면서 점점 무뎌진다고 할까요? 이게 별로 이렇게 안 아프니까 뭐 다 낫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죄도 그런 것 같거든요. 계속 네. 죄를 짓다 보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안 돌이키면 네. 이렇게 더욱 상황이 나빠지곤 하지 않습니까, 우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또 삶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21절, 22절, 23절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잔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만약에 정말 이렇게 언제나 회개를 하지 않냐 하면 또 우리가 정말 이와 부분에서 정말 상황을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0견 증상을 우리가 나아진다고 그냥 예사로 생각해서 더 병을 키우는 경우인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것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평상시에 스트레칭,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체조를 자주 하라라는 이런 또 원장님의 조언도 있었는데 네. 육신의 근육은 스트레칭으로 이렇게 예. 또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특히 북녘에 계시는 또 성도님들 뭐 남한에 계시는 성도님들 할 것 없이 신앙생활에서 이 스트레칭에 비유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사님? 예. 역시 이제 스트레칭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어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어깨 아픈 이유가 계속 오른쪽에만 계속 들고 다니기 때문에 한쪽이 아프거든요. 이걸 왼쪽, 오른쪽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계속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어깨가 아플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서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께서도 역시 참 좋은 습관, 그룩한 습관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유지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역시 평소 때 매일매일 참 좋은 습관을 가진 좋겠는데 제일 좋은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주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마치면 잠잘 때 기도하고 잠자는 것.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 그렇게 이와 같이 계속 반복적인 참 좋은 그 습관을 통해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습관이지만 또 이것을 막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독재 조건도 누가 자고 일어날 때 기도하는데 그거 어떻게 잡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참 우리 이 어깨에 또 이런 짐들 50견 뭐 이런 질병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편 38편이 생각이 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 우리 죄악의 짐에 대한 참 성경의 묘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네. 시편 기자가 이 시를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네. 죄악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을 괴롭게 하는 이 50견이나 뭐 흉곽 출구 증후보다 더 무서운 네, 맞습니다. 질병이 아닐 수가 없는데 네. 무거운 짐, 무거운 죄악을 지고 살아가시면서 지쳐버린 분들께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응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목사님 기도를 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인간 속에 있는 가장 죄,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 이 죄를 주님이여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저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함께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특별히 저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나쁜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함께 꾸며드렸습니다. 고려의학 전문의이신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한꿈교회 이명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건강한 모습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영숙의 음성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영광나사렛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형통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함께 들으시기 전에 성경 본문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